Shimmy shimmy coco pop, I think I like it. 긴장은 down down, 부끄러 말까? 어지러운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. 익숙한 듯 부드럽게 내게 번져가. 쓰지 말어 지금 이대로 hey. 아름답기만 해 멈춰버렸음에 baby are you dumb 마지막 밤 It's a party, go, go. Down, down, baby. Down, down. 네 맘에 없는